You watch my step. Step. Step. You watch my step. Oops, 어느새 널 앞선 나나나. 팍팍 벌써 하는 순간 역전 나나나. You watch my step. 오늘은 무엇 신고 나가볼까. 라인이 멋진 키를 눈이 부셔. 근데 오늘 좀 답을 것 같아. 답은 나왔어. My step.